언젠가 시들고 떨어져 꽃잎처럼 욕심 앞서 가시되어 숨기지 못한 상처 되어 떠나간 그대는 지금 어디 아니라고 단정 지어봐도 그건 싫네. 고집에 만든 사랑에 불과했던 거야. 시들어버린 정맥 끝에 고 예뻐했던 거야.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난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내 옆에 있던 네가 없다는 사실에 죽겠더라. 막 낯간지러운 말 못했던 내가 내 용서 못하는 게 너무나 한심해. 이제 와서 해도 하지